스페인의 한 가정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꾸지람을 듣고는 그만 순간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가출을 했습니다. 이 가출한 아들로 아버지가 얼마나 당황하고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찾겠다고 사방팔방 수소문을 해보았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결국에는 신문에 아들을 찾는 광고를 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버지가 다 용서했으니 만나자. 그런 광고를 냈습니다. 드디어 그 약속한 날 약속한 장소에 아버지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아들이 왔을까요? 거기에는 파코라는 이름의 아들들 800명이 저마다 자기의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파코라는 이름은 스페인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수많은 영적인 파코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할 테니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귀한 말씀이 23절 마지막에 찾으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누가 찾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우리 사람들처럼 외모가 뛰어나고 학식이 많고 능력이 탁월하고 인격이 뛰어난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오늘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굴 찾으십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는요, 영어에 월스라는 말, 가치를 의미하는 월스라는 말과 신분을 의미하는 쉽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월십. 예배란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실 가치와 영광을 나를 통해서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단지 설교, 강연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내 모든 정성을 통해서 가치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찬양이 더 중요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세요. 오늘 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그 가치와 영광을 지금 돌려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지금도 누굴 찾으시는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북한에는 지금도 지하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20만 내지 30만 명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다고 해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렇게 우리처럼 마음 놓고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우리처럼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고 그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한 평양 공장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지하에서 기도회를 예배를 갔는데 성경도 없습니다. 찬송가도 없습니다. 종이 쪽지에 적은 그 성경 구절을 적어서 그거를 돌려가면서 읽는데 소리를 못 내고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광경이 그려지십니까? 찬송가도 그렇게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입만 뻥긋뻥긋 내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공장의 작업반장이 뒤에 와서 자기들을 이렇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동무들 뭐하냐고. 사실은 알만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반장의 눈을 가리워주신 거예요. 동무들 뭐하냐고. 그래서는 이 성도들이 우리는 지금 공산당원들이 읽는 독보회를 하고 있다고. 당신도 같이 앉아서 하시자고. 그런 지혜가 생기더랍니다. 그랬더니 이 반장이 동무들이나 많이 하라고. 그리고는 가더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수천 명이 모인 화려한 정말로 그런 아주 그럴싸한 그런 예배당에서 몸은 앉아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온통 세상에 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찬송가도 없고 성경도 없이 입만 뻥긋대지만은 목숨을 드리면서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목숨 걸고 예배하는 거예요. 목숨을 드리며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자들이 되세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가 세워져야 인생이 세워집니다. 예배가 세워져야 인생이 세워집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수가성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지방 그 수가성에 한 여자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발견하고 이 여자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사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영혼에 깊은 갈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남자들을 만났어요. 남자들을 다섯 명이나 이 맞이했지만은 다 그 남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모든 사실을 다 아시고 내 남편을 불러와라. 깜짝 놀랐습니다. 저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내 말이 맞다. 지금 너에게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여섯 명의 남편을 맞이했는데 거기에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 영적 파산의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 매우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이때 갑자기 여인이 예수님께 대화의 화제를 바꾸는 거예요. 20절 보니까 뭘로 화제를 바꿉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로 화제를 바꿔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대화 이 여인이 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이것은 일종의 신앙의 자기 변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인이 자기의 영적 파산 상태가 드러난 후에 예배 이야기를 꺼낸 것은 주님, 제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영적으로 파산된 것은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 삶에서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고 나니까 이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이 여인은 예배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왜 예배를 그동안 드리지 못했는가 그것을 변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는데 무엇인가요? 예배가 무너지면 결국에는 인생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가 세워지면 우리 인생이 세워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에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당연한 이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지으신 목적이 예배입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이사야 43장 20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예배를 위해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라고 부르셨어요. 우리의 삶 전체도 예배가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부자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록펠러. 이 록펠러가 벌어들인 돈은요, 빌 게이츠가 지금 부자라고 하는데 빌 게이츠의 3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재벌입니다. 미국 경제의 1.53%의 그 규모라는 거예요. 그 재산 규모가요. 그는 돈만 많이 번 게 아니라 나중에 참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자선 사업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98세까지 살았어요. 그가 그렇게 기도했다. 내가 이 100세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원합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뉴욕시는요, 수도 요금이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록펠러의 유언 때문에 록펠러 재단이 그걸 다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록펠러에게, 이 축복받은 사람에게 유명한 게 그 어머니의 열 가지 유언입니다. 그 열 가지 유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너는 십일조를 꼭 드리라 그거였고요. 그런데 그 유언의 제일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바로 예배에 대한 유언입니다. 이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는 예배 30분 전에 도착하여 언제나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가장 정성껏 예배를 드리라. 이게 이 어머니의 첫 번째 유언이었다는 거예요. 록펠러는 평생 동안 놀랍게도 이 유언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너는 예배 30분 전에 나와서 언제나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가장 정성껏, 미국의 가장 큰 재벌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도 예배만큼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서 성공하셔야 돼요. 매주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주신 기쁨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예배는 놀라운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다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따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예배에 성공합시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즉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는 내 신앙생활의 사인이에요. 예배를 보면 신앙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무언가를 좋아하고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뭐냐 하면 무언가를 좋아하면 기다려집니다. 두 번째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세 번째는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정말 좋아하면 그래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TV 프로입니다. 드라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TV 프로 드라마 하나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가령 어떤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드라마 하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어떤 경우는 손꼽아 기다립니다. 또 마음속에 왜 그렇게 그날이 더디 오는가. 그리고 드라마를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 앞에서 시간 가는 줄 한 시간이 후딱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서 한 장면 한 대사를 놓칠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라마를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드라마를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드라마보다 더 귀한 예배는 어떤가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주일이 기다려지십니까? 한 주일간 어서 주일이 왔으면, 왜 이렇게 주일이 더디 오는가? 빨리 예배가 왔으면 하는 마음이십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라면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건 신앙의 청신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좋아하는 거예요. 반대로 예배가 너무 빨리 들어와요. 아니 엊그제 주일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또 주일이야? 또 주일 예배야? 이런 말이 나온다면 그건 신앙의 적신호입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신앙의 적신호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드라마에 비하겠습니까? 드라마는요 아무리 좋아도 일순간 잠깐 눈물 찔끔 흘리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십니다. 드라마는 눈물 한번 흘리게 하죠. 우리 하나님은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기다려줘야 돼요. 저는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 오늘 설교 들으신 모든 분들, 많은 분들이 예배가 기다려지고 주일이 기다려지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이 기다려져야 돼요. 어서 주일이 왔으면, 어서 주님을 만났으면, 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두 번째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함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함입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만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벽이 무엇일까요? 20절 보니까 그 벽이 나와요.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벽에 부딪혔어요. 그 벽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 장소의 문제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예배 장소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오랜 갈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 이 산이 무슨 산인가 하면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그리심산. 이 그리심산에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산이 옛날에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린 그 산이라고 믿었어요. 이 그리심산이야말로 아브라함과 야곱이 단을 쌓았던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20절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들의 말은, 당신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 당신들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예배할 곳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즉 유대인들은요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의 성전만이 유일하다. 이 예루살렘 말고 다른 곳에 지은 성전은 그는 순수하지 않다.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한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 128년 전에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의 성전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오늘 여인의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예배 장소가 문제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당신들은 여기가 예배 장소가 아니라고 합니다. 예배 장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야, 너는 잘못 알고 있어. 저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거기가 진짜 바른 예배 장소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 내가 말한 대로 이 그리심산이야말로 정말 바른 예배 장소다, 우리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21절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뭐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지금까지는 예배의 장소가 중요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장소가 결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한번 따라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우리 다른 교회 분들도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실을 와서 보면 아, 예배실이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봐도 참 이 오클랜드에서 이만한 이렇게 깨끗하고 단정하고 이 강단이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실이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감히 말하기를 우리가 아무리 이 같은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한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아름다운 예배실에서 예배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여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온갖 잡된 생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할 때 한 20여 년 전입니다. 그 시의 시장 부인이 우리 예배에 오셔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예배에 오셔서. 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시장 부인이 말씀을 많이 해보신 그런 분이어서 아주 목소리도 좋고 내용도 좋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문제였어요. 맨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안 나와요. 침묵이 흐른 다음에 나온 말은 이상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마쳤어요. 이상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차마 아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니에요. 이상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들으라고. 오늘 여러분 22절 말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분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는지를 몰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목사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성가대보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께. 왜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예배에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왜 많은 신자들이 예배에 와서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냥 몸만 왔다 가는지 아십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비본질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오셔서 다른 데 마음 빼앗기시면 안 돼요. 성가대가 오늘 잘하나 못하나 화음이 맞나 안 맞나 성가대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성가대가 찬양하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설교자의 어떤 이 인간적인 면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 내내 이 주보를 연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연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보고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개신교 예배의 특징은 설교의 비중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설교가 가장 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개혁 전통이에요. 과거의 가톨릭 예배는 이 의식이 상당히 중요하지, 종교개혁 때문에 의식보다는 말씀을 강조했기 때문에 오늘날 개신교 예배가 이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예배의 은혜를 이 설교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앞에 뚝 잘라먹고 설교 전에 잠깐 왔다가 설교 끝나면 갑니다. 예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진짜 은혜는, 예배의 참된 부분은 하나님께 워십, 모든 가치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의 진짜 은혜는요, 하나님을 송축할 때, 내가 죄된 세상에 살다가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찬송 한 구절을 불러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불러보세요. 그 은혜는 설교의 은혜와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찬양할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회는요, 이 찬양의 은혜가 너무 커서 찬양만 한 시간을 부른대요. 예배가 두 시간 반인데 찬양만 한 시간인데 그것도 서서. 그 목사님 지론이 옛날 구약 성소에는 의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소 앞에서 다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한 시간을 찬양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3천 명의 교인들이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찬양을 돌려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순간부터 예배예요. 말씀 듣는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러분, 23절 보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말 뭐예요? 영과 진리로. 거기 밑줄을 그어주세요. 영과 진리로.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일까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잘 설명해 줍니다. 이 말이요, 영과 진리로, in spirit and truth. in spirit, 뭐예요?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 안에서 예배하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한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뭐죠?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120명의 제자들이 그 모인 자리에 성령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그 모양의 성령이 각 사람 머리에 다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각 사람 모든 그 마음에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예배, 성령이 운행하시는 예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요, 성령 안에서 예배하기까지 무엇을 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1장 14절에 보니까 거기 어떤 말씀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뭘로 기도했는가 하면 성령을 주시기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그 예배 자리에 성령이 가득하게 성령 안에서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예배 자리에 성령을 주시도록, 우리 각 사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함으로 성령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실제적으로 요즘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설교하다가 저도 제 설교의 그 말에 어떤 분의 말에 은혜를 받고, 제가 얼마 전부터 토요일 밤에 제가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이 성전에 나와서 어젯밤에도 여기에서 기도했습니다. 주일 예배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제가 이 시간을 이 주일 예배만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또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의 새신자들, 또 그동안에 좀 부진하게 된 모든 성도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게 부어주세요. 이상하게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에, 이 놀라운 기도의 기적에 여러분도 다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그냥 참여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들어오셔서 주님 이 예배에 성령이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은혜가 왜 없습니까? 은혜가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요. 또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이 말은요, 아까 영으로 예배하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 마음 자세가 진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진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존 맥아더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자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장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주일 아침 예배 오기 전이 가장 성스럽지 못한 시간이 되고 말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오는 자동차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서로 싸우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유명한 말씀하셨죠.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뭐예요? 왜 생각이 납니까? 마음의 진리가 발동한 것입니다. 아,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마음입니다. 사람에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형제가 생각나거든,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할렐루야. 예배의 마음은 진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배실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제 마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에 이 결단이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유럽의 한 조그만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많은 등불의 집이라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등불의 집이라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400년 전에 한 공작이 지었는데 얼마나 정성껏 지었는지, 성전의 외부도 참 잘 지었고 내부 장식이며 스테인드 글라스며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이 교회에는 등불이 없었답니다. 등불이 없었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공작이 말하기를, 이 교회에는 등불이 없습니다. 이 예배당을 밝힐 등불은 바로 교회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정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은 그만큼 어두운 구석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등불이 다 모여야 환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 정한 시간에 오지 않으면 어느 한 곳은 어두울 거예요.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이 자기 등불을 환하게 밝혀서 예배당에 올라가서 그 환한 등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일 때에 우리 마음이 환한 등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마음은 안 됩니다. 어두운 마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는 예배할 수가 없어요. 환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용서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보시기에 합당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주일 예배만을 위해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저와 함께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런 성령 역사를 제가 기대합니다. 할렐루야.